조선중앙통신사는 김만호가 쓴 일본의 대미 초적 망동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조선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마찰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고망동이 그를 가증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에 조정하여 우리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 명단에 올려놓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월 2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그 어떤 나라에 조정하여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은 일본 측의 잘못된 행위를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하여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일본 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행위는 지난 6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2차 제재를 적용한 데 따른 조치로서 미국에 조정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국제적 영상을 깎아내리려는 데이다.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책임론을 떠들며 미국 못지않게 열성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국이 추가적인 역할을 놀아야 한다느니 중국의 역할은 매우 무겁다느니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가 하면 중일 외교 무대를 대조선 제재 모의판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지어 지난 7월 초 도이출란드에서 있은 20개국 순회자 회의 마당에서까지 중국의 대조선 원유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등 마치도 지역 안보 문제에서 그 누구보다 저들이 주도적 역할을 노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려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열점 문제들에 남다른 흥분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버리는 리기적 목적 때문이다. 패전국의 오명을 벗고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일본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하여 복잡한 쌍무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지역 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기에 일본은 중국 남해 문제와 같이 저들과 상관이 없는 지역 문제들과 지어 이 나라의 내정에까지 사사건건 코를 들이밀며 회방을 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에까지 개발하오른 일본이 이제는 지역 대국을 밀어내고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보는지도 모른다. 남의 얼굴에 몫이라는 것으로서 제 몸뚱이 구린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역 정세 불안정에서 제 리석을 채워버리는 일본의 불순한 움직임은 감당할 수 없는 대응 조치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